나 눈을 비벼보는 월요일 하루면 돌아온다 너를 기다리며 잠든 날 끊어지는 전화기를 잡다 못해 던져버리고 하루 종일 툭 가라앉은 마음에겐 담배만 길어진 내 하루 잠 못 드는 새벽 괜찮아 말아봐 터져버린 눈물 하루면 웃으면 돌아왔었잖아 내가 미안해 그만 돌아와줘 너 없는 하루가 1년처럼 아파 두고 돌아선 그날이 어느덧 일주일 어느덧 일주일 며칠 만에 친구들 전화에 집을 나서 뻔한 그 위로 속에 눈물 섞인 술만 삼켜서 먹는 일마저 잊고 지내왔었지만 오늘은 모래알 같은 밤을 넘겨 널 기다리림을 내려고 yeah. 어지러워진 내 방 가득한 네 흔적 방 안을 뒹구는 웃는 네 사진들 하루면 웃으면 돌아왔었잖아 내가 미안해 그만 돌아와줘 너 없는 하루가 1년처럼 아파 다투고 돌아선 그날이 어느덧 일주일 마주보고 닮아가던 몇 년의 시간들이 단 하루로 끝난 뒤 너란 다 생각한 난 하나도 몰랐나 봐 네 마음조차도 가슴이 멈추면 시간도 멈출까 아무 생각도 난 할 수 없는데 웃는 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오늘만 기다린단 말이 어느덧 일주일 하루면 웃으면 돌아왔었잖아 내가 미안해 그만 돌아와줘 너 없는 하루가 1년처럼 아파 두고 돌아선 그날이 어느덧 일주일 어느덧 일주일